만수대 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에 즈음하여 26일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